모두들 Let's go right now 오늘은 young and free Rhythm got my heel flipping 바람 부듯이 어깨를 양쪽 쇠하며 맞춘 걸음걸이 가볍게 입고 나와 붕뜰 것처럼 마려 이 위치에서 숨 쉬는 산소부터가 달라 너 원하는 어디든 going drive 저 떠오르는 곳을 다 말해봐 And you know I want like dancing on the night 보여줄게 따라해봐 들어가지 마 툭툭 털고서 나를 따라와서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도 빨리 더 거침없이 떠나보란 말하지 설렘 마음에 훌쩍 올라타봐 위에 살아나서 피해 도망가보자고 멀리 누가 우릴 찾아도 모두를 지킬 건 왜 Young and free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나서 You and me 끝없는 고민은 내려놓고 Control. Connect the dots to different spots 그려지는 대로 세상 넓어 추우 발음을 낳기 더 어려운 곳에 가져 우린 가장 많은 게 다음 girl 가로 막힌 뻔한 도시와 손 흔들어 굿바이 날 찾지 마 지금은 주는 네 기분을 남겨 picture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포즈로 찍어 be young tomorrow 어떤 준비도 막찬 계획 없이도 자유로운 여백이 열어둔 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도 하지 뭐 하고 있어 시간 없어 빠진 주문이 있는 것들을 다 빼버려봐 우린 뛰어서갈 거야만 even get the hiccups Young and free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나서 You and me 끝없는 고민은 내려놓고 Everyday 한 번이 삶이 더 빛나도록 순간을 질주고 잊어봐 꿈을 꾸듯이 엉켜버릴 시간이 없어 Live it young and free